수저 더럽대 I don't care 마이 잡은 금 수저 여러 배 But okay 잠 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벌 씹어줄게 싹 에이 저녁에 World best name 핵심 섭외 엘스니 맷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만기 존향의 악진 반지 마이 마이 번지 마이 마이 번지 블랙 던지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와이드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 네가 뭐 탁혀도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어깨가 아프다는 거서 해 so it Did you see my bag? Did you see my bag? Come back on track.